기다려줘 내 사랑아. 그날이 오면, 그날이 오면, 그날이 오면 만날이다. 그대 손 내 손에 안으며 하고픈 그 말을 다하리. 그대 검은 눈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아야지. 기다려주어, 기다려주어, 기다려주어 내 사랑, 내 사랑. 내 사랑, 내 사랑.